그댈 만나고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에 아파만 하고 다가서지도 못한 채 바라보기만 하는 나 바보인가 봐요. 그대가 울면 나도 울었고 그대 웃으면 나도 웃어요. 어린아이처럼 마냥 그대만 따라하는 나 바보인가 봐. 사랑한다고 말해도 못 듣나 봐. 사랑이라고 말해도 모르나 봐. 가슴에 흐르는 내 눈물은 그대 볼 수 없나 봐. 그대 이름 불러봐도 못 듣나 봐. 그대뿐이라고 해도 모르나 봐. 내 눈먼 사랑은 한심한 사랑은 할 수 없나 봐. 한 번이라도 돌아봐줘요. 그대 뒤에서 내가 있어요. 다른 사랑에 지칠 때 다른 사랑에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도 못 듣나 봐. 사랑이라고 말해도 모르나 봐. 가슴에 흐르는 듣는 것도 알면서 불러봐요. 그대를 사랑하니까 나를 봐요. 그대만 사랑하니까